대신에 살아줄 수 있냐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지. 그래야만 한다고, 행복해야 한다며 슬픈 미소 지으며 날 보았지. 다시 태어나 사랑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내게 말했지. 자꾸 겁이 난다면,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줘. 한 번만, 다시 한 번만이라도 당신을 볼 수 있다면 그리워. 너무나 그리워서 목매어 불러보지만 어디 있나요? 어떻게 살아가나요? 나 없이 변하지는 않겠지요. 한 번만, 다시 한 번만 있다면 그리워. 너무나 그리워서 목매어 불러보지만 어디 있나요? 어떻게 살아가나요? 나 없이 변하지는 않겠지요. 변하지는 않겠지요.